제22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군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됐습니다. 14일 평양의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노두철 동지와 관계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종합순위가 발표되고 우승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.